조선의 강서 약수 공장에서 탄산가스 분리 공정의 새 기술을 도입해서 종전보다 탄산가스 생산량을 늘리고 약수의 질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. 인체에 유익한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수백 년 전부터 널리 알려진 강서 약수는 가스 및 물분리 공정, 여러 여과 공정과 자외선 소독기를 통과한 다음 물및 가스 혼합 공정을 거쳐 가공되고 있습니다. 4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강서 약수는 자연적으로 솟아오르는 약수보다 훨씬 상쾌한 맛을 나타냅니다. 강서 약수는 평양시를 비롯한 나라의 곳곳의 상업 봉사망들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.